당장 멈출 수는 없겠지만 기대 아주 잠시라도 네 맘이 편해질 수 있으면 돼. 점점 더 커지는 두 손에 떨림에 이끌려 하는 말 그냥 잊어버려. 그렇게 울지만 해버리는 너 오늘은 내게 차라리 잘 됐어. 널 힘들게 만했잖아 이유는 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. 밤이 누가 될진 아직 모르지만 제발 이번엔 아무나 만나지 마. 너무 힘이 든다 싶을 땐 가끔 옆에도 좀 봐. 내 어깨 빌려줄게.